기산 영수 별건 혼 소부하여 놀고 채석각명을 야의 허선도 놀고 첩벽당 초야월에 소동 파도 놀아 있고 시상이 우류촌 도연명도 놀고 상상하는 파돌 뛰는 사호 선생도 놀았으니 내 또한 호역사라 동원 돌이 변실 추나 놀고 무엇 헐거나 잔말 말고 일러라.